있어보자 하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지금 머릿속엔 이 말을 해야 하나 맞나 원하지 않지만 한없이 끌어안고 있어 널 놔야 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없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너와 너와 너와 언젠가 웃을 수 있게 네가 웃을 수 있게 괜히 생각나는 우리 웃으며 장난치던 날들 너무도 소중한 기억들이 가득 차올라 원하 내가 너와 봐왔던 행복한 미래는 I know I know 이제 와서 말할 수는 없어 Happy ending 비운 뒤 땅이 굳어지듯이 잠시 아픔을 견뎌내면 반드시 나 대신 널 더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니까 I got to say goodbye right now